하지만 매일 난 무릎 꿇었어. 조금 잘못한 것도 부풀려서 날 절벽으로 밀어붙였어. 혹시 몰라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. Every day, every day, every night, every night, feel like a fool, like a fool. You gotta know, you gotta know. 너 내게 왜 나, 나.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네가 아니면 필수 있는 불안의 종자들일 뿐 또 다른 실수 네가 하면 오케이 내가 하면 난 제발 적당히 하기를 바래도 넌 끊지 못하네. 잔뜩 가뚝 치면 나오는 말 잘할게. 할 말 없을 때 꼭 나 잘게. 답답해 누구에게 한탄해. 가끔 가진 것처럼 작게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. 네가 하면 난 네게 좀 못하네. 자기는 어떤 사람 to sleep. Every day, every night, feel like a fool, you gotta know, know.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네가 하면